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교대자들입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비 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백두청춘의 슬기와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가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마다에는 지금 어머니 당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세차게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두청춘의 행보가 안고 울려가라 노래여. 위대한 청년 강국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춘들의 마음속에 노래가 울립니다. 백두청춘의 크나큰 금지, 한없는 감사에 정 안고 부르고 부르는 가요 금방석. 잊을 수 없어라 수륜인 한세 저국의 미래를 기부신 한세 청년들 시대의 주인이라시며 금방석에 앉히자고 하시던 말씀 깊은 밤도 사랑으로 정으로 흐르는 노래의 은은한 선율에 마음씨라면 이 땅 위에 우리 당이 펼친 위대한 청년 정시, 청년 사랑의 역사와 더불어 절세비인들에 대한 감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 젖어듭니다. 일찍이 청년들 속에 들어가시어 그들을 투쟁 대우에 묶어 세우는 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독창적인 청년 정시 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면서 청년들을 혁명의 전이 토사로 민족의 희망과 미래로 키워주신 어버이 수령님, 청년들을 사랑하라. 어버이 수령님의 그 뜻과 정을 안으시고 혁명의 계승자들인 우리 청년들을 제일로 믿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청년 동맹의 명칭에 대양의 전함을 모시도록 하시고 혁명의 횃불봉도 안겨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백두의 칼바람 맛이 나는 강철의 전이 되어로 키워주신 그이는 우리 청년들의 위대한 스승이시었습니다. 주님 한 평생 베푸신 사랑 장군님 뜨겁게 안겨주셨네. 길동을 하시며 금방석에 앉히자고 하시던 말씀 온결에도 장군님 사랑 못 잊습니다. 그 언제나 장군님을 안고 돌이켜볼수록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있어서 청년 사업은 한 평생 심혈을 기울여오신 중대사였으며 항상 마음이 끌리는 더없이 신성한 미래 창조의 기본 방향이었으니 대양의 그 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피도운 청춘의 심장을 바쳐 애국 충정의 소사시를 새겨온 것입니까? 항일의 맹장들이었던 혁명의 일세들, 하나밖에 없는 초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친 전하의 영웅들,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전임하 시대의 기적의 창조자들과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들을 오늘도 믿음직하게 지켜서 있는 청년 영웅들, 진정 우리 청년들을 저국의 믿어온 아들딸로 키워주시고 사랑의 금방석 위에 앉혀주신 그 손길 고마워. 이 땅의 청춘들이 부르는 심장의 노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졸졸한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학을 따르 우리 청년들은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분석에서 주체 혁명의 혈통, 신념의 대회를 극본히 이어가며 청년 강국의 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을 더욱 뜨겁게 한가슴에 안으시고 우리 청년들을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하게 키워주시는 그이.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투쟁 모습을 볼 때면 눈물 겹도록 고마워 저 하늘이 들리도록 두 팔들로 높이 떠받들어주고 싶다고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심정이라고 사랑의 사랑을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정녕 수령은 청년복을 노래하고 청년들은 수령복 대양복을 심장으로 터치 올리는 이런 위대한 나라 위대한 조국에서 사는 우리 청춘들처럼 긍지 높은 삶은 이 세상에 없거니 경외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영원토록 노력할 백두 청춘의 크나큰 행복과 긍지 담아 노래는 이 땅 위에 끝없이 울려갈 것입니다.